바다에 파란 낙엽 떨어지면 아가야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. 꿈속에 작은 나라 왕자님 같은 예쁜 아가야.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이곳이 모두가 낯설지 않니. 창맥한 나의 얼굴 볼 때마다 엄마 가슴은 무너진단다. 일어나라 걸어보자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잔다. 가고 봄이 오면 아가야 새 생명은 싹이 든단다. 꿈속에 작은 나라 공주님 같은 예쁜 아가야. 내 친구들 적는 그곳이 모두가 그립지 않니. 창맥한 너의 모습 볼 때마다 아빠 가슴은 무너진단다. 일어나라 걸어보자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잔다.